채워 나기나기 고에 유크 이또십 무스매와 시도더니 누라래대 고인이 야츠랬다 어목강에 닿기심에 묘배바 구담마모 가나시사오비테크루 천등산 박달채를 울고 남는 우리님마 무란나 쳐버리카 그 준비에 젖는 구별 황금이 집을 짓는 고개마다 그비마다 울었소 소리쳤소 이 가슴이 터지도록 이단노 박단채오 스테사루 안노히토 모도르 유비끼리 쿠레테와 담메나노 この気持ちの